책을 펴십시오. 세상의 모든 철학, 책을 펴십시오. 앞에 세상의 모든 철학, 앞에 서문을 펴십시오. 서문. 서문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서문을 읽어보면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서문부터 읽습니다. 서문을 꼼꼼하게 읽고 서문의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과 이 책을 쓴 방법과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 그리고 감사의 말, 이게 서문에 들어있어요. 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감사의 말을 안 해도 돼. 이런 책들이 서양 책들이 보면 이제 다음에 정민이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로 많이 도와준 사람일 텐데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이 뭐 엄마에게 감사한다,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뭐 딸들이 두 딸들 뭐 나의 지출을 참아준 두 딸에게 감사한다. 딸들이 뭐가 뭘 도와줬다고 막 그런 거 쓰냐. 그러니까 여기 서문 마지막에 있는 그 한 표를 그건 잊지 않아도 돼요. 서문 안에는 항상 이 책을 쓰게 된 목적,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나 목적, 그리고 이 책을 쓰는데 사용한 방법, 또 이 책에서 다룰 주요한 문제 의식 거기에서 붙여서 이 책의 서술 범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문을 읽은 다음에 목차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으려면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읽을 수가 없어요. 목차를 살펴보면서 자기가 읽고자 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책이라는 건 처음부터까지 다 읽지 않아도 괜찮은 게 책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철학책 서문은 뭐 철학은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로버트 솔로몬하고 그 다음에 캐슬린 히긴스 이 두 사람이 쓴 이 세상 모든 철학 원래는 브리프 히스토리 간략한 철학의 역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철학의 핵심적인 생각들은 역사적 기록보다 몇천 년 앞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철학의 핵심적인 생각들은 이 서문의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제대로 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학문적인 의식을 가지고 쓰는 저자라면 서문의 첫 번째 문장에 아주 많은 공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서문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 책의 전체 인상을 심어준다. 김태희 학생 그러죠? 네? 첫 인상 중요하잖아. 나도 김태희 학생 딱 보니까 얼굴에 살이 많다. 카메라가 안 되겠다. 촬영 안 돼. 한영생도 생전 카메라 안 찍어요. 디카 막 이렇게 내리 넓은 거 해도 안 나와. 막 넘어가 버려. 이렇게. 막 뽀사하고 그래요, 나중에 막. 장점 줄인단 말이야. 철학의 핵심적인 생각은 역사적 기록보다 몇천 년 앞서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 이전에 어떤 사유의 흔적들, 인간의 문화적인 행동들 이것들로부터 철학적 생각을 끄집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불사에 대한 생각은 적어도 몇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선사시대에는 마술 역시 의심할 수 없는 철학적 토대였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추상학적 개념이나 관념화된 형태들은 1만 년 이전에 살았던 크로마뇽인들에게까지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좀 더 내려와 보면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무시무시한 의식도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철학의 역사를 다루는 책 첫문에 나오고 있는 건 분명히 이 사람이 종교적인 것들과 철학적인 것들 사이에 우리가 오늘날 구별하고 있는 그 구별을 엄밀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지은이들의 로버트 솔로몬과 히긴스가 가지고 있는 이 지은이들의 철학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먼저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돼. 첫 번째 문단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양 철학 그러면 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몇몇 사람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다루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딱 서문에 보면 짐작이 돼야 돼. 짐작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언제 처음부터 신을 닮을 생각을 했을까? 이제 무슨 까? 이게 물음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 문단은 그러죠?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물음이 많이 나와요. 이 물음은 이제 바로 철학적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적 사생의 출발점이 이런 물음들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문단을 들어가면, 세 번째 문단에 들어가면 이제 이 책을 자기네들이 쓰면서 어떤 동의로 쓰겠다 하는 것을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독자들은 대략 500쪽이 넘는 책을 어떻게 간략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몇몇 철학자들과 비서구의 철학 전통을 배제함으로써 철학자를, 책을 더 간략하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문의 내용에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명백히 서구적인 관점을 취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가식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책은 자기네들 서구의 철학자들이니까 서구적인 관점이 개입되긴 하겠지만 그건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긴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덧붙여서 이 책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책을 지금 읽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책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철학을 그동안 공부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터득하게 된 생각들이나 또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주체적으로 읽어보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체라는 말 저는 워낙 싫어하니까 주체적으로 읽어보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미국에 가서 가령 제가 철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한테, 아, 저 한국에서 온 강연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온 강연으로서 철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 말해주지 못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갖게 되는 어떤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우리에게는. 네? 아주 심각한. 김태희 학생 가장 심각한 문제 뭐야? 네? 분단? 자기한테? 자기가 지금 2분단이라서 5분단이요? 2분단이 하고 싶은데? 옮겨! 저 선생님 옆에서 안 줘요. 그럼 분단이 뭐예요? 분단이다. 남북분단? 거짓말? 그런 말 하면 내가 훌륭해 막 그럴 줄 알았죠? 그게 심각해? 개성이다 뭐 나도 공부했어? 지난번에 금강산 가서 MBC 나도 봤구나. 심각하긴 심각하네. 택배를 붙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 사람에게 심각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지금 현재 심각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얼굴이나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든가 말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다. 겪지 않고 삽니다. 그렇죠? 지금 교실에 그 한국 사람 아니네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학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글쓰기 강의를 해요. 네? 국어 이제 국문과 나와서. 근데 외국에서 온 학생이 여기 7명이나 된대요. 우리말 간신히 하는 학생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낯선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온 학생, 중국에서 온 학생,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 뭐 이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겪어보는 사태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인종 편견적인 말을 아주 쉽게 막 합니다. 듣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니까.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다원성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아직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단일민족의 그 우수성을 앞세울 것인가, 더 관심사가 심각해지죠. 따라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이 서양 철학사를 쓴 미국, 이 사람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그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에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스러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즉 인류 보편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테고, 인류 보편의 시각에 따라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그런데 제가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시각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한국인에게 보편적인 시각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 있을 테고, 그것과 접점을 이루고 있는 동북아시아 한국인의 어떤 심성구조라는 것이 있을 테고, 동북아시아 한국인에 속하는 우리들 각자의 심성구조가 있겠죠. 그것들이 각각 만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 만나는 지점들을 갖다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난 가을에 저기 제 강의 기획하는 조지현 씨한테 얘기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읽었던 철학사 책이나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고민하기를, 아, 그냥 사실은 아까 제가 저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식을 가진 한국의 보통의 한국인 학생이 들으면 이해할 만한,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이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강의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잠깐 보면은 세계 질서에 대한 탐구, 고대 철학, 신과 철학자들, 중세 철학, 과학과 종교사의 근대 철학과 계몽사상,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신과 철학자들, 종교적인 중세 철학, 거기에서 서양 밖에서의 철학적 종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일단 15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절반. 그 다음에 거기가 딱 절반이더라고요. 대체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루터와 그의 후계자,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냥 분량도 절반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요 앞쪽 분량도 분량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개혁 루터와 그의 후계자 요 부분에서 이제 가을에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지금 서양 철학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만큼 서양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로 딱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목차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짐작을 하겠지만, 익숙하게 들었던 철학자들의 이름도 있는가 하면, 느닷없이 철학사 책에 사도 바울로도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변증법, 유대교의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지리상의 발견 이전,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지리상의 발견 이전이 어떠했는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철학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뭐 철학에서 철학과에서 다루지 않는 합리주의와 낭만주의, 뭐 철학과 시라든가, 그 다음에 뉴에이지,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책이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하는 저의 입장 역시 이 책의 취지에 걸맞도록 다양하게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철학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철학자의 이론이나 학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 철학자들의 학설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이 선행하는 철학자가 나중에 나온 철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우선 합니다. 아예 철학이 등장하게 된 이런 배경이나 저런 배경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철학자의 그 텍스트 책 있죠. 책에만 나와 있는 얘기만 가지고 철학사를 쓴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구 사회에서 최초의 철학사가라고 할 수 있는 헤겔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헤겔의 이제 철학사 강의를 보면은 관념론이라는 것과 실제론이라는 것, 이 두 개의 갈등 관계와 통일의 역사, 이걸로 철학사를 씁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할 때는 헤겔 뭐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몹시 못마땅한 철학사 읽으면 몹시 못마땅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까칠한 철학사예요.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는 철학사.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래도 그것은 중요하니까,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다시피 철학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후의 것이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래야 후안이 그 다음 질문이 없습니다. 아, 이거 불편하다 싶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아요. 뭐 대충 아는 척하시면 제가 캐묻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철학사가 최고의, 철학이 최고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로는? 실제 현상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학적으로 정리하는. 완전 추상화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저 신관식 씨한테, 지금 신관식 씨랑 나랑 둘이 점심을 베니버스에서 먹기로 했는데, 관식 씨가 이제 자기가 산다고 그러고 안 샀어요. 내가 이제 레어로 이제 고기 사준다고 그러는데 안 샀다 가령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로 또 이렇게 서로 이제 교감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가톨릭 신자들. 근데 사기로 했는데 안 샀어. 그럼 내가 관식이한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딱 전화할 거 신관식. 니 한번 죽어볼래? 사부로 묻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관식씨 세상이란 말이지, 막 이렇게 굉장히 추상, 그렇게 밥을 안 산다 하여 니가 도망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주는 다 하나라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이건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죠? 최후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최후의 얘기라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추상화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쓰시란 얘기예요. 그게 철학과 학설 이론입니다. 따라서, 철학책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현실 세계 속에서 물질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간 어떤 이야기들이 다 쑥 빠진 채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가장 추상화된 개념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철학보다 조금 더 추상화되어 있는 학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수학인데요. 1+1은 2다 이렇게 누가 말하면 우리는 사과 한 개 더하기 사과 한 개는 사과 두 개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육 강의실 하나 더하기 여기 1에다가는 이 1, 이 1과 이 1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김태희 학생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 하나 더하기 사과 하나는 사과 두 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과 얘기밖에 안 하는 건데 1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보편적이어서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수학이 철학보다 더 기호로 표시하기 때문에. 기호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써요? 거시기 이런 말을 쓰잖아요. 거시기 말이요. 그러면 거시기는 귀신도 몰라요. 거시기는. 거시기가 뭔지 어떻게 알아. 거시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유승희 학생한테 학생 요즘에 거시기에 그러면 미친다고 이 학생은. 칭찬인지 야단인지. 거시기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지극히 추상적이다 않다 이거는. 보편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건 미지수죠. 이런 것들이 일단 있는데 최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철학이라고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철학 이론을 갖다 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이죠. 근데 저는 철학자들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철학자란 말이 워낙 경멸스럽게 쓰이는 말이라 요즘에 철학자라는 말을 제가 좀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철학적 사색인이라는 말을 제가 쓰겠습니다. 철학자라고 그러지 않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철학적 사색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철학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철학 이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자로 된 텍스트로 전해지죠. 문자 텍스트로 전해지는데 이 문자 텍스트로 전해지는 철학적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 철학적 사색인들 내 삶과 이들의 삶과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이들의 물질적 환경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철학 이론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니체를 읽고 싶습니다. 왜요? 그러면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요. 니체의 비극한 탄생을 읽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니체는 어느 시대에 살았고 니체가 살았던 당시에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되게 그런 순서는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철학적인 사색 텍스트를 만들어낸 철학적 사색인들이 살아간 시대와 물질적 환경 이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이 물질적 환경과 시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학적 텍스트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요 철학적 텍스트는 요보다도 더 넓은 시대의 문화 속의 한 부분이 되죠. 세 번째로는 요 요 철학적 사색인들 뿐만 아니라 동시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문화적인 산물의 하나로서 철학 텍스트를 보겠다. 그럼 문화 안에는 뭐가 들었냐, 일반적으로. 종교, 예술, 철학, 과학,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런 탐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철학사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지성사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나 중간 정리를 다시 하자면,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는 철학의 역사라는 건 최후의 것이고 추상화된 것이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 철학의 역사는 더 넓은 의미의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문화적 산물이다. 문화적 산물이 하나다. 그리고 이 문화적 산물은 철학적 사색을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궁리를 세상에 대해서 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물질적 환경과 그 시대와의 교감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런 점들에 유념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 안타깝게도 이 책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책이 고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물질적 환경이라든가 시대가 어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설명들을 보충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야 이 책을 제대로 빠다다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책을 조금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고타마 시타르타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 저는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철학자로서 철학적 사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를 붙이는 거 그냥 우리 인터넷에서 채팅할 때나 쓴 거죠. 님? 강요원님 그러면 내가 너의 님이냐? 님도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님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기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해도 고타마 시타르타가 우리에게 그 어떤 메시지를 준지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타마 시타르타의 중요한 메시지. 해탈? 무슨 회장국집에서 파는 음식 말하는 거지? 해탈? 네. 인생은 고해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해탈을 최종적으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절제죠, 절제. 욕심 없애고, 날치지 말고, 삽질하지 말고, 고기 묵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고기 먹고 오신 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쫙 눈 까시는 분들 몇 분이 있어, 지금. 고기 먹지 말고, 삽질하지 말고, 생물 죽이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털어서 말하면, 절제를 초절제. 예? 절제의 극한으로 갔을 때 우주하고 한 몸이 된다.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왜? 로마 시대에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은 쾌락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왜 쾌락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초절정, 절제를 이야기했는가? 이걸 의문을 삼아볼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니 공자님 말씀이니 이렇게 듣어요. 듣고 외우고 거짓멸도 사성제 예? 인생고해 이렇게 외우고 상구벌이 하와중생 저도 저 동국대학교 나와서 국제학교를 제가 그거 외워서 시험 봤어요. 그 학점 못하면 저를 못해요. 그때는 이 정도 뭐라고 뭐 인생이 뭐 인생 즐기는 거 아니면 뭘 이렇게 절제를 하라는 거야? 스님들 절제 좀 하시지. 뚱뚱하신 분들 많네. 뭐 이런 생각 나고 그랬어요.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살아가던 시대 인도라고 하는 곳에 환경을 딱 보면 절제하지 않으면 다 죽는 세상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이걸 착 메시지를 보잖아요. 그럼 절제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절실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가 전 지구적으로 문명사적 전환기인데 오늘 그 얘기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사태를 파악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철학사라기보다는 시대와 물질적 환경 그리고 그것의 삶으로서의 문화적 활동 그리고 이 문화적 활동을 하나로서 철학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성사적 방식으로 본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어떤 철학 이론이 우리가 읽는 텍스트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철학 이론이 등장하게 된 문명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큰 덩어리부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타마 시타르타의 시대에 대해서 헤겔과 그의 시대에 있으면 헤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시대부터 이를테면 문명사의 계략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강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철학적 사색인들의 학설 이론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설 이론들이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그칩니다. 과제물이 가끔씩 있는데 그 과제물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했던 얘기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것 정도. A4 용지 한 매 정도에 5달러으로 써보는 정도. 그거는 나중에 과제물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 철학 공부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빅대 학생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들어봐요. 철학은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그냥 네. 그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정직한 거죠. 그냥. 근데 진정한 원인을 찾는 데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원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진정한 원인. 부모님 덕분에. 그건 아니에요. 한없이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없이 밀고 들어가서 구약성서는 신이 창조했다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한없이 밀고 들어가서. 진정한 원인이라는 게. 그 다음에 호타마 시타르타는 윤회해서 윤회전생한다. 그렇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도 학문 탐구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유입니다. 근데 이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 진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원인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정한 원인을 알면 되는데 행동도 이 행동을 이렇게 해야 하는 진정한 원인을 알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똑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진정한 원인이라는 게. 가령 김태희 학생한테 내가 김태희 똑바로 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수학 공부를 똑바로 해 그러면 정답을 내놓으라고 그러지만 인생을 똑바로 살아 그러면 선생님은 아시나요? 똑바로 사셨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사실 나도 별거 아닌데 우리 둘 다 망가지자. 망가지는 게 뭔가요? 이렇게 계속 이제 망가지는 게 뭔가요? 뭐 그러면 뭐 날마다 뽕 맞고 뽕도 먹고 뭐 망가지는 거야? 뭐 그래도 안 망가지는 놈들 많던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럼 날마다 깨구창에다 오바이트 하는 게 망가지는 거야? 계속 끝없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답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또 망가지는 게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올바로 사는 게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물의 원인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의 올바른 근거에 대한 질문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고대 그리스어로 이 지식과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소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소피아를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이 뭐냐 이렇게 보면 진정한 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진정한 원인을 그리스어로 쓰면 아이티아입니다. 아이티아. 진정한 원인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소피아를 얻고자 하는 인간 활동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어요.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온갖 게 다 들어가겠죠. 자연과학도 들어가고 사회과학도 들어가고 정신 우리 철학 같은 정신 학문도 들어가겠죠. 정신 학문도. 지식, 지식은 영어로 knowledge라고 그러는 거고, 지혜는 wisdom이라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knowledge와 wisdom 이렇게 구별해놓고 써놓고 보니까 조금 다르죠. 다르다는 게 금방 알겠죠.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에? 그런 말 하잖아요. 돌아가신 할머니는 배움은 짧으셨지만 몹시 지혜롭게 사신 분이었지.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아주 오래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가끔 들었어요.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었지. 근데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봐요. 아버지 지혜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남에게 편협된 짓을 하지 않으시며 항상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벌써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편협된 짓을 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거는 뭐냐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 더하기 24는 얼마? 이것을 아는 거하고 관계없죠. 그거는 지식의 영역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치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요 지식은 사실에 관계된 것인 반면에 사실에 관련된 것인 반면에 요거는 인간이 행하게 되는 가치, 아름다움,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실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면 요 사람들은 요 사실 탐구는 공통적으로 이제 이 사실 움직이는 법칙의 발견에 법칙을 발견하면 되겠죠. 진정한 원인을 알겠죠. 요 법칙이 요 경우에는 진정한 원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같은 거. E = MC 제곱. 진정한 원인이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안단 말이죠. 법칙을 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법칙이 없어요. 이 가치에는. 그냥,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 유도리 있게. 나름대로. 알아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죠? 김태희 학생, 그럼 법칙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 많이 했죠? 학교 다니면서. 많이 안 했구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학생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란 말이야. 지혜에도 무지하고 지식에도 그런데 그렇다고 그동안 뭐 손가락질 받고 살아오지는 않았잖아. 네? 길 갈 때마다 사람이 다 손가락질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다 뒤에서 하고 있어요. 뒤에서 하고 있다고 은밀히 막 다 숨겨서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 동물하고 다른 점이. 동물은 지혜 따위는 필요치 않아. 물론 동물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그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동물과 대화하는 사람들 가끔 있으니까 동물과 대화하면서 동물과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동물들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알려진 바 없잖아요. 원숭이가 막 이렇게 과천 저 동물원에서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원숭이 자문집을 만들자 그랬고 막 원로 원숭이들이 모여서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모여봐 그래가지고 원숭이 자문집을 바나나 껍질에다 써가지고 인간들에게 던져주고 자 이거라 원숭이 자문집이야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자들이 뭐 이번 얼룩말 사냥은 엉망에서 나와봐 자식도 새끼 사자 두 번째 놈 나와봐 막 이래가지고 너 이따구로 하면 앞으로 안 된다 이런 사자가 얼룩말 검토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요. 인간만이. 이게 뭐냐면, 즉,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요것도 사실을 발견하건 가치를 갖다가 탐색하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면서 동물들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거든. 그냥 앞으로만 가요. 근데 사람은 지식을 발견하든, 지식을 탐구해서 법칙을 발견하든, 지혜를 얻고자 해서 자기가 올바른 것에 대해서 탐색을 하든 간에, 사람이 이걸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다가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나? 하고 딱 멈춰서 한 번쯤은 돌이켜보죠. 검토회의를 한다. 회의를 한다 이거요. 독서클럽 하면서 여기 지난번 독서클럽 어땠나 이거 회의하세요. 독서회의. 예? 이경 선생님 하세요. 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 들을 때하고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책독이 확 올라왔어야 되는데 책독들이 안 오르시고 그냥 뒤풀이독만 올라가지고 큰일이네요. 독서클럽이 이렇게 뒤풀이독 중심으로 뒤풀이 중심으로 독서클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시 말해서 법칙을 발견한다 해도 눈앞에서 휙 지나가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내 눈이 내 눈에 1 더하기 2라는 게 믿어지는 걸까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돌이켜 생각해 보잖아요. 그렇죠? 자리에 멈춰서서 돌이켜 생각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관련되는 지식을 추구하든 지혜를 추구하든 이 두 가지 모두에 관련되는 게 바로 멈춰서서 돌이켜 생각한다는 거예요. 멈춰서서 돌이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검토의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한 두 글자로 멈춰서서 멈춰서서 시간을 딱 잡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예? 정우 교수님 가끔 해요? 일기 써요? 일기 써요? 일기 써요? 뭘 쓰세요 일기에? 어제 뭐 했지? 놀았다. 지금 어제 뭐 했지 하는 순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은 오늘인데 지금 시간이 오늘이잖아요. 근데 어제를 지금 오늘 시간을 딱 멈춰갖고 어제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니까 멈춰서서 멈춰서는 게 먼저예요. 멈춰서는 게 먼저고 이걸 멈추질 않으면 안 돼.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야 돼. 고개를 돌린다는 게 한자로 반자죠. 생각한다가 반성입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든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든 사람이 반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철학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세상의 진정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진정한 원인을 알고자 우리는 지혜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반성이다. 멈춰서 돌이켜 생각해야 돼.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자기 반성 없는 인간이란 말 많이 쓰는. 제가 쓰는 말이 제일 경멸적인 말이 그 말이에요. 짐승 같은. 제가 욕을 많이 하는데 욕을 많이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 개새끼야 말대가리 같은 놈아 뭐 닭대가리야 이렇게 이건 정말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욕 심각한 욕도 아니에요. 제일 심한 욕이 뭐냐? 자기 반성 없는 인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않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자비로 앞으로만 가게 됩니다. 막 문화도 파고 막 산에 가서 막 파는 거 문화 막 파는 거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옆에다가 물길을 이제 캄캄해. 내 머리 막 압승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또는 모든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반성이 가장 기본적인 행위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반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말 자체가 멈춰서서 돌이켜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지혜를 추구하는 자나 지식을 추구하는 자나 모두 다 겸손한 태도로 멈춰서서 돌이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진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박사네 뭐 해가지고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제가 32살에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얼마나 건방졌겠어요. 거만해가지고 막 누가 옆에서 말하면 아 무식한 새끼들 말 많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야 아주. 근데 그게 이제 거만한 거. 철학적 지식의 쪼가리를 몇 개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그것이 세상의 진정한 원인이라도 되느냐. 그걸 내 삶의 지혜로 녹여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도 못하는 그냥 그 하나의 지식이 무기가 되어서 남에게 분리만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전혀 지식은 많이 얻었으나 반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지혜로 반성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로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배우지 않는 게 나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물론, 배우지 않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결혼은 지식이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그 독이 널리 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철학을 탐구하는, 철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에서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반성적 행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 이것부터 철학 공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는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돌리면 우리는 아주 커다란 우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주예요. 우주인데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구에서의 삶,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일 조건이 뭐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조건, 지구에서의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쟤는 아셨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어린아, 갓난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뭐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제일 야생화를 포함한 이미 야생화 새로 다녀요. 야생화 분야 공부를 안 해요. 저번에 강서지에 강의 왔는데 막 야생화 캐고 왔다고 그 스포츠복을 입고 왔고 막 늘어져가지고 대체라 나는 피곤하다. 야생화를 포함한 인간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태양, 예. 제가 뭐 야생을 많이 캐가지고 정답을 하고. 태양입니다, 태양.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조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태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망합니다. 즉, 그 많은 문명 세계에서, 원시 문명이 됐건 지금까지 문명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태양 숭배입니다. 그런 것. 태양입니다, 태양. 근데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죽죠? 이카로스처럼. 태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태양에 관한 태양빛, 태양에서 주는 빛 있잖아요. 이 태양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딱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 볼 때 이게 태양빛에 대한 어떤 그런 태양에 관한 얘기, 또 빛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분명히 굉장히 고차원의 또는 근원적인 진리하고 관련된 것임을 딱 염두에 두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죄수들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그림자만 비치고 있는 동굴 벽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죄수가 고개를 휙 돌려서 바깥에 태양빛을 보고 옵니다. 태양빛, 동굴 안에 있던 사람이 태양빛을 보면 눈이 너무 부시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막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동굴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자기가 진리를 보았다고 얘기를 해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철학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그 동굴의 비유도 등장하는 게 뭡니까? 빛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종교 이론가들이 또는 종교 창시자들이 본다. 눈으로 본다는 것을 진리를 안다는 것과 동일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다는 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말해서 에이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형상인데 여러분들이 이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것을 에이도스라고 합니다. 이 에이도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이란 말. 근데 에이도스란 말은 그리스어 보다라는 에이도스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본다. 본다 아닙니다. 본다. 마음으로 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눈을 떠라. 진리의 눈을 뜬다 그러잖아요. 왜 눈을 뜨냐? 본다는 말이거든. 본다. 본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무슨 표현을 씁니까? 사람이 죽은다는 표현을 할 때.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태양과 나 사이가 다 끊어진 거야. 눈을 감으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더 이상 알지 못하고. 근데 예전에는 맹인들이 눈을 감은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본다 해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여겨진 적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태양에 대한 사유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중요했습니다. 이집트 종교에도 나타나고, 이집트 종교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우주에 관한 아주 명백한 사실 하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관한 아주 명백한 사실 하나. 즉, 태양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태양에 대한 사색들로부터 우리의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태양 다음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인간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또는 동물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또는 야생화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야생화가 이 세계에 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야생화 전문가 말씀하세요. 야생화한테 꽃과 대화하지 않은데 저분이 대화하신다고 그러더니 발표만 써보고 싶네요. 야생화는 바빠요. 야생화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 꽃을 피우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네, 야생화. 야생화는 꽃이죠. 예? 번식, 그쵸? 번식. 개체의 보존이죠. 즉, 그 개체를 보존함으로써 그 개체가 속해 있는 종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이 지구적 입장에서, 인류애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강요한 너는 태양을 좀 많이 쬐거라. 이렇게 많이 비춰주진 않아요. 네? 김태희는 너무 많이 쬐었어. 조금만. 태양을 너무 많이 쬐어서 볼이 부풀었어요. 안 되겠어. 볼 살 없는 강요한 좀 더. 이렇게 안 해요, 태양은. 태양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차별적이죠. 차별이 없죠. 그죠? 태양이 지금 우리 지구에게 태양빛을 쬐어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연락해봐, 태양에. 태양, 나야. 잘 있었어? 그동안 너무 따끈따끈했던데. 아무렇게 하고 따끈따끈하게 해줘. 이러면서 할 수 없어요. 태양은 몰라요, 그죠? 그냥 의지도 없고 뭣도 없어요. 태양은 그냥 빛 덩어리야. 우리는 그 상황은 지극히 태양에 대해서 우리 수동적으로 우리가 아, 요즘 너무 뜨거운데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그냥 태양이 식어갈 때까지 그 빛을 누리면 그만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인 조건이죠. 그러나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런데 지금 그 태양빛에 의존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들은 기본적으로 개체를 보존하고 개체를 증식시켜서 그것을 통하여 종을 보존하고 종을 증식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세상의 어떠한 학문도 개체의 파괴와 개체의 그에 이은 종의 파괴에 기여하는 학문은 학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아, 우리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먹어요? 아, 왜 먹어? 살라고. 그죠? 왜 살아요? 죽기 싫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살게 태어나 있어요. 누가 물으면 이제 왜 사냐 이렇게 물면 뭐 그분이 왜 사냐고 그러면 뭐 이렇게 아주 고상한테는 뭐 소위 부담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그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많이 쓰던 말이 있어요. 비긋이 웃고 만다라고 하는. 비긋이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 소위 부담 이렇게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은 이 개체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개체의 근본적인 내재된 기본적으로 딱 내 안에 세팅되어 있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묻지 마. 그럼 죽을래? 죽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요 두 가지 사실은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체의 보존과 개체의 보존을 통해서 개체를 증식시키고 그에 따라서 종을 보존하는 것 있죠. 여기에 사용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기관이라고 그러죠. 기관. 그죠? 감각기관, 소화기관, 호흡기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리스어로 오르가논이라고 그러죠. 오르가논. 지금 이 말을 해두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자기 철학의 학문의 방법론 논리학을 갖다 오르가논이라고 해요. 기관이라고. 즉 사유를 보존하고 사유를 증식시키고 그에 따라서 인류의 사유를 향상시키는 방법론으로서 기관이란 말씀을 우리가 감각기관, 소화기관, 그 다음에 호흡기관 이렇게 기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르가논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걸 달리 말하면 자기 보존 및 증식 도구가 되겠죠. 자기 보존 및 증식 도구. 이걸 통해서 생물체는 자기 이제 뉴트리션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죠?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복제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명체는 두 번째로 생명체론 생명체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윤회전생, 피타고라스 아빠의 윤회전생 얘기라든가 고타마 시타르타의 그 불교 이런 데서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즉 동물까지 포함할 자신 없어요. 저는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지 강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야생화에게도 영혼이 있는지 어찌 모르겠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이 영혼을 식물적 영혼, 동물적 영혼, 인간적 영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아리스토텔레스 때까지만 해도 종교적인 어떤 흔적들이 철학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근데 동물의 영혼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인간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육체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딱히 아직 생물학자들이 완벽하게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부산물이라든가 육체와는 무관하게 정신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은 생물체의 존재, 생물체, 이 인간 유기체, 여기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더 이상 그러니까 논증할 필요 없이 전제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겠죠. 그렇죠? 태양빛을 가지고 산다. 자기 보존, 자기 증식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다음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더 이상 따져 물을 거 없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때 정신과 육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부분이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점. 이 세 가지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뭘 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딱 깔고 들어가는 이런 걸 우리는 제1원리라고 말합니다. 이걸 그래서 저는 모든 학문에 또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제1원리를 이 세 가지로 했다. 땅속에서 살 수 없어요. 이 제1원리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만 그 나머지 더 이상 전개되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